내 눈 속에 너의 모습이 겹쳐 있어.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았어. 이별 후에 겨우 이제서야 그때 늦은 후회로 가슴 치며 너를 더 사랑하게 됐어. 다시 돌아오면 정말 안 되겠니? 참고 참아봐도 보고 싶은데 사랑하면서 멈춰서는 니 너도 쉬울 착했잖아.